폰은 잡색 내 남친이 맞긴 하니 I'm sick 왜 삭제처럼 표현들을 밀어 우리 무슨 business 아님 내가 싫어 Dun dun take it dun dun 좀 살가워져라 오늘도 또 주문을 빌어 우린 평행선 같은 곳을 보지만은 다르지 난 나 밖에 없는데 왜 나 밖에 있는 것만 같은지 미쳤니? 나 삐지겠던 적이나 있었니? 너 귀여움이 나 침몸이 생기길 네가 다 사랑하는 기적이 내가 없는데 난 너로 가득해 미칠 것 같아 근데 왜 이러는데 왜 밤을 만들어 나 이제 경고해 헷갈리게 하지마 연인이 아는 우정이 편했을지도 몰라 아무런 눈 내가 없는